Baby I'm pretty young and wild and so fine 그냥 야 하면 안 될까 너와 나 같이 걷기가 어색하니 거리가 점점 좁혀질 수 있을까 You are taller than I am 보기에는 내가 애왜 왜 12시 전에 집을 가라 해 엄마 아빠 여행 갔는데 지금 나 배고파 오빠 치킨 먹고 갈래? 야 잠깐만 너는 오빠한테 자꾸 이럴 거야 보여도 난 네가 좋아 baby 앞으로는 오빠 말고 얄 거야 아 몰라 야 하고 싶어 너 오늘 왜 이래 baby 설레게 평소랑 다른 것 같은데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네 너 진짜 왜 이래 baby my baby 심장이 막 터질 것만 같은데 그렇게 웃기까지 하면 어떡해 오빠 생각 이제 배고플 때마다 너 생각 우리 오빠